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국제사회계가 칭송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이사장은 김정은 용도자의 위인적 풍모에서 세계는 커다란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세계 정치 무대에는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에 이어 김정은 시대가 장엄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찬양했습니다. 단마르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협회 위원장은 선군혁명 용도로 조선인민군을 무적의 혁명강군으로 조선을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빛내어 가시는 김정은 각하는 백전백승의 강철혜룡장, 천하제일명장이시라고 격찬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치타 아페르타 방송은 조선인민은 존경하는 김정은 원수를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로 높이 모신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지지단체는 성명에서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사회주의 조선의 불패성은 김정은 용도자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조선인민은 최후 승리의 날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메이코 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핀란드 공산주의자동맹위원장, 핀란드 조선협회위원장, 주체사상연구 베닌 전국위원회 위원장, 볼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 소조 책임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립종합대학 부총장은 김정은 각하께서는 조선노동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세련된 용도로 백두산 대국의 최전성기를 열어놓으셨다고 하면서 위대한 용도자를 수령으로 모시고 있는 조선인민의 앞길을 막을 힘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